그랬었는데 아직도 모르니 날 그렇게 몰라. 이런 바보가 또 있을까요? 아직도 모르나요? 두 팔 벌려서 있는 나. 그렇게 바쁜 걸음으로 어딜 가고 있는 거니? 조금은 천천히 걸어.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 어딜 가겠다는 건지 조금 더 많은 곳에 가고 싶어.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좀 서둘러줘요.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아직도 모르니 날 그렇게 몰라. 이런 바보가 또 있을까요? 아직도 모르나요? 두 팔 벌려서 나를. 그런가 봐요, 늘 그랬나 봐요. 같은 곳에 서서 다른 곳만 봐줘. 난 늘 한 곳만 바라보는데 그걸 모르고 있죠. 그렇게 몰라. 이런 바보가 또 있을까요? 아직도 모르나요? 두 팔 벌려서